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행사에 참가할 대표들이 12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평애 동지, 오수용 동지, 곽범기 동지와 당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이 평양역에서 대표들을 맞이했습니다.